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고 사실 지금 서 있는 것도 좀 힘이 들지만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병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빨리 잊혀지기 전에 식어지기 전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한 달 정도는 병원 시리즈 설교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제가 하도 살이 이제 빠져가지고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수술했다니까 양악 수술하고 온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많이 작아졌는데 뭐 저는 하여튼 이번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 종교들을 종교학자들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세상 학자들은 일단 기독교도 종교 속에 포함됩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종교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알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하등종교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고등종교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고등종교죠. 불교에 자기 부인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수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욕망, 자기의 그 모든 욕망들로부터 해탈하려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그런 고행을 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죠. 그 종교 가운데 가장 자기 부인이 강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섬기던 그런 종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신 앞에 지극정성을 들여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에 는 하등 종교에 대한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 하등 종교는 다 자기 만족만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게 자기 부인이구나.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보였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보였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가운 하나 입은데 그 가운이 원피스 가운이 아니에요. 옆에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가 까라 하면 까고 간호사가 까라 하면 까고 부끄러운 거,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그냥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상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겠어요? 거기에는 나는 없어요. 하루에도 몇 차례 주사기로 나를 찌릅니다. 이 손 저 손에 그 아이비라 그럽니까? 링겔 같은 것을 어떨 때는 세 개까지 꽂고 그렇게 꽂아놓은 데에다가 또 하루에 몇 차례씩 혈액 샘플을 채취해갑니다. 주사기를 찔러서. 너무나 많이 피를 뽑고 주사를 찌르니까 나중에는 이 주사 바늘을 찌를 곳을 찾지를 못하더라. 근데 그건 하도 많이 맞으니까 이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모르핀 주사는 근육 주사인 것 같아요. 혈액 주사가 아니라 근육에 맞는데 이거는 맞아도 아파요. 바늘을 오히려 살을 찌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모르핀을 근육 속에 밀어넣을 때에 엄청난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나에게 바늘을 찔러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루에도 배부를 정도로 약을 먹습니다. 내가 이 약들을 다 먹어서 과연 내 몸이 감당이 될까? 너무 약을 많이 먹으니까 항생제 같은 것들을 이제는 속이 역겨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그냥 냄새만 맡아도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먹어. 그런데도 약을 주면 먹습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나의 부끄러움, 수치, 자아 이런 것들은 그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시간입니다. 왜? 왜 내가 그렇게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그 고통까지 참아가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내가 거기서 내 성질, 내 감정 다 드러내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거기에 내 감정 왜 찌르는 아픈데 그만해라. 약 좀 그만 먹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서 지금 그나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 부인이 뭔가 이 병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요?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벌 주고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이유는 내가 풍성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안 해서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해서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정이 격해지고 분하고 억울해서 씩씩거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지가 뭔데 감히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된 사람은 나에게 누가 뭘 해도 내가 부인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간호사가 반을 찌르고 내 치부를 드러내고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혹은 지인이 좋은 옷이나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친구가 주변 사람이 좋은 옷, 명품 백, 비싼 차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결국 자기도 명품백을 하나 삽니다. 무리해서 사니까 또 가정은 또 힘들어지겠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명품백을 들면 내 마음은 편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힘든 게 무엇 때문인지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내가 살아서 그거를 그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 인생은 쉬워지고 나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 자존심 세워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려는 나보다 그걸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수고하고 무거워진 인생들을 내게로 부르는데 주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내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 자기 부인은 나는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냥 불교나 힌두교처럼 나를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주로 내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명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는 동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나에게 종류별의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습니다. 심지어 제 배를 쬐습니다. 그런데 배를 쬐는 수술을 하기 전에 뭘 했냐 그러면 배를 쬐고 수술을 하는데 만일 잘못되어 죽어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그들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권위를 넘겨주었을까요? 저는 저를 수술하는 의사의 의사 자격증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의사 만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생사를 맡겼습니다. 내 배를 가르라고 내어놓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증명되고 확인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없지만 처음 보는 존재지만 자격증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생사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낳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 증명 안 되어도 내가 낳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보이지도 않던 그런 존재에게 나의 생사를 맡겼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그리고 감정을 포기하고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고 증명되고 확인되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의사에게 혹은 어떤 관공서의 공무원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생에 대한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사실 우주 속에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증명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에게 그 역겨운 약들을 매일 먹입니다. 수많은 그 주사기 바늘로 나의 몸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의 배를 칼로 가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한 것은 나를 낫게 하려 한다는 행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약을 먹이는데 이게 무슨 약이야? 주사기로 막 찌르고 피를 뽑아가고 배를 가르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것들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잠시에 역겨운 약을 먹이고 따끔한 주사바늘 넣고 내 배를 가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낫게 하려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제가 그 의사에 대한 그런 믿음과 권위에 대한 인정을 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정말 의사에게 했던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생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한테 그 정도 믿음을 보였는데 그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한테만 보이면 우리 속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행동입니까? 예수 믿고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낫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일개 세상 의사에게도 내가 그만한 믿음을 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에게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만 보여도 우리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없는 예수의 제자는 없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해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해서 내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자아가 살아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오늘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삶이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권, 내 평강, 나의 주. 죽음도